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초소의 수령님 오순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전작사 설명순 작곡인 가요는 주체 57, 196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초소의 수령님 오순례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이 가슴 속에 끌어넘치게 하는 명작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인민군 병사들을 찾아 곳곳 걸으신 뜨거운 사랑을 시 음악적으로 훌륭히 형상했습니다. 가사에서는 인민군 병사들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너먼 초소를 찾으시어 중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친오보이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는 처병들의 끝없는 감격과 행복,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멀고 먼 외진 섬초소와 최전방 거제도 오르시어 그들의 훈련 모습도 보아주시고 한품이 하나 사진도 찍어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군 전사들의 끝없는 흠모의 감정을 진실한 선율 정서로 훌륭히 형상했습니다. 선율의 정서는 자연스러운 선율 흐름으로 하여 노래의 전반에서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안겨옵니다. 선율 형상에서는 화대조에서 전조하여 감정 정서를 터뜨려 정서적 고조점을 형성하면서 외조되는 느낌이 없이 화성 진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성적인 선율 형상으로 오보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품에 안겨 행복의 격정을 도치는 초병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요는 창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군 병사들에게 돌려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완성하는 길에서 천만 국민의 신념과 맹세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찬보 작사, 리동준 작곡인 가요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주체 48, 195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민군 용사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확고한 교리를 노래한 전투적인 행진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조국의 융성 번영도, 인민군대의 강화 발전도,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삶과 행복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조선 노동당이 있음으로 하여 마련된 것임을 긍지 높이 노래하면서 우리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4분의 2박자의 시내림 대조인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의 숭고한 사상감정은 박력있고 확신에 넘친 행진곡적 선율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억세고 전투적이며 허서성이 강한 선율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인민군 용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힘있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논리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람찬 천리막이 손 그렇다 당이 있어 조국은 억세고 그 품에서 인민들은 행복 누리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